내일 4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. 1시로 바꿔도 돼요? 미안해요. 제가 1시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. 그럼 6시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을까요? 제가 오후에 일이 많아서 4시에는 못 만나겠어요. 그래요. 그럼 6시에 제가 수지 씨네 회사 앞으로 갈게요. 고마워요. 내일 만나요.